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. 아 그래?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. 얼른 자. 어, 그럼.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.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